놓지 말았어야 했어. 돌아갔어야 했어. 헌데 가슴이 나를 또 그만 이끌었어. 네 이름 옆에 쓴 이름, 네 곁에 선 그처럼 너무 낯설어. 바라보는 나도 낯설어.